너 없으면 난 안 돼. 너 아니면 난 안 돼. 들리니 내 심장 소리가. 그런 너만의 baby, baby 바로 나야 놀랬니. 말할래, 너 하나뿐이란 말야. 내 눈에는 love you, love you 너만 보면 want to. 머릿속이 온통 너 생각뿐, 생각뿐. Baby I love you, love you 자꾸만 너 want to. 하루 종일 온통 너 생각뿐, 생각뿐. Baby mama 이제부터 넌 내가 이제부터 난 네. 생각으로 가득만 차. 너도 나처럼 매일 밤 설레이며 가슴 벅차. 그래 okay 오늘은 뭘 할게. 숨겨왔던 내 맘을 전할게. Baby don't you want for me. Baby don't you want for you.